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 두두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석 달 열흘 녹음에 정성을 말고 자하니 달 밝고 쇠잔한 등 잠 이루기 어려울 채 돕다등 초벗을 삼고 전전불매 잠 못 드니 쓰라린 이 심정을 얻다 호소할까 아리랑 아리랑 잠겨